이 시간에는 김홍기가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리운 강남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찔레꽃. 남쪽 나라 내 고향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나그네 서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눈물 젖은 두만강. 그대로 가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